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를 함께 공부해 보시죠. 네, 오늘은 제22과입니다. 중요 표현은 遅くなりました. 늦었습니다. 입니다.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안나는 친구와 가라오케에서 노래를 부르다 그만 기숙사 귀가 시간인 11시를 넘어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기숙사 사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22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遅くなりました. 늦었습니다. 오카사, 고멘나사이. 遅くなりました. 안나사, 10분も 遅刻です. 약속을 破ってはいけません. すみません. 気をつけます.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오카사, 고멘나사이. 遅くなりました. 안나사, 10분も 遅刻です. 약속을 破ってはいけません. すみません. 気をつけます. 대화 내용을 설명드리죠. 안나는 기숙사 사감에게 귀가가 늦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오카산, 고멘나사이. 어머니, 죄송해요. 라는 뜻인데요. 오카산은 어머니란 뜻으로 이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기숙사 사감을 오카상,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멘나사이는 미안해요입니다. 遅くなりました. 늦었습니다라는 뜻인데요. 오늘의 중요 표현이죠. 遅く는 이 형용사인 遅い, 늦다가 부사로 변화한 말입니다. 이 형용사는 어미 이를 쿠로 바꾸면 부사가 됩니다. 나리마시다. 되었습니다라는 뜻인데요. 나리마스. 됩니다의 과거형이죠. 사물이 어떤 상태로 변화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러자 기숙사 사감이 안나에게 주의를 줍니다. 안나산, 10분 모 지각です. 안나 씨, 10분이나 지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나산은 안나를 부르는 말입니다. 10분은 10분이란 뜻으로 숫자 10에 분을 붙인 표현입니다. 10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는 조사로서 늦게 온 시간의 길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각은 지각이란 뜻이고 です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이죠. 조사 뭐는 제17과에서 뭐뭐도 또한이라고 하는 병렬의 의미라고 배웠는데요. 강조할 때도 사용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10분 지각です. 는 10분 지각입니다. 이지만요. 10분 모 지각です. 는 10분이나 지각입니다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분을 세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읽는 방법이 흥, 푼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분에서 10분까지 공부를 해볼까요? 발음을 따라해보세요. 1분, 1분, 2분, 2분, 3분, 3분, 4분, 4분, 5분, 5분, 6분, 6분, 7분, 7분, 8분, 8분, 9분, 9분, 10분, 10분. 그럼 대화 내용으로 되돌아가죠. 기숙사 사감이 말했습니다. 약속을 破ってはいけません.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라는 표현인데요. 금지의 표현이죠. 약속은 약속이란 뜻이고요. 오는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破ってはいけません은 어겨서는 안 됩니다라는 뜻인데요. 破って는 破ります. 어깁니다의 태형입니다. 동사의 태형에 와 いけません을 붙이면 금지의 표현이 됩니다. いけません은 안 됩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지만 いけません은 상대방에게 고압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에요. 윗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안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미마셍, 미안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안나는 스미마셍, 미안합니다와 고멘나사이, 미안해요 이 양쪽을 다 사용했는데요. 두 말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스미마셍은 고멘나사이보다도 공식적인 인상을 줍니다. 직장 상사나 학교 선생님에게 사과를 할 때는 스미마셍을 사용을 하죠. 안나는 사감에게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를 한 거죠. 그랬군요. 기をつけます. 주의하겠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앞으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니까요. 그대로 외워두면 됩니다. 그럼 제22과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遅くなりました. 늦었습니다. お母さん、ごめんなさい。遅くなりました。アンナさん、10分も遅刻です。約束を破ってはいけません。すみません。気をつけます。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お母さん、ごめんなさい。遅くなりました。アンナさん、 10분も 지국です. 약속을 破ってはいけません. 죄송합니다. 気をつけます.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 형용사 오소이 늦다가 부사로 변화하면 오소쿠가 된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일본어 형용사는 활용을 통해서 부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미가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를 부사로 바꿀 경우 어미 이를 꾸로 바꿉니다. 빠르다란 뜻의 하야이를 예로 설명해 보죠. 하야이는 하야쿠가 됩니다. 여기에 나리마시다 되었습니다를 붙이면 早くなりました. 빠르게 되었습니다가 됩니다. 그리고 나 형용사를 부사로 바꾸는 방법을 上手. 잘한다를 예로 설명해 보죠. 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어미에 나를 붙여서 上手な가 되었죠. 나 형용사를 부사로 하려면 上手의 어미에 니를 붙여서 上手に라고 합니다. 잘하게 되었습니다는 上手になりました가 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소리는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강강 애정 표현인가요? 네, 아닙니다. 아주 심하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화내는 소리로 또 어떤 소리가 있나요? 뿜뿜. 네, 이 말은 화가 나서 뾰루통해진 얼굴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음에는 가미가미. 이 말은 왠지 화가 난 느낌이 나는데요. 네, 불평이나 잔소리를 늘어놓거나 또 꾸짖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깜깜, 뿜뿜. 가미가미 라는 화가 났을 때의 표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쳐드렸어.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을 때는 미리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 네, 제22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遅くなりました. 늦었습니다.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나의 대학 생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